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나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네 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했지만 그 외에는 어느 정도 해낸 것 같은데요. 혹 이러한 답변이 나의 솔직한 답은 아닌지요.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정말 내일처럼 마음을 담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순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하는 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이 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기대를 한다면 분명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달라질 겁니다. 조금 힘겹게 느껴지고 무거웠던 어떤 순간들 속에서도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을 기울인다면 분명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한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까? 많은 분들이 네 라고 대답하셨기를 소망합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한나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보기 준비했습니다. 1번 오늘 이 오후도, 2번 오늘 이 하루도, 3번 오늘 이 저녁도. 정답 무엇일까요? 함께 문자와 톡으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인사로 사연 보내실 수 있으세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살기 원합니까?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아마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정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2017년 3월 30일 목요일 첫 찬양 함께했습니다. 최동률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했는데요. 정말 나는 어떠한 날을 보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하게 되는 또 그러한 찬양 가사였던 것 같아요.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또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빛나는 인사 남기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을 함께하실 수 있으세요. 톡으로도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급동방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인터넷은 www.fbc.net 급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에 빛나는 당신에게 방해 여러분들의 축하 사연들, 기도 제목들, 또 나누고 싶으신 간증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연들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빛나는 인사는 무엇일까요? 보기 준비했어요. 1번 오늘 이 오후도, 2번 오늘 이 하루도, 3번 오늘 이 저녁도.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정답이 숨어 있죠. 함께 여러분들의 인사 그리고 목요일 저녁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들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사와 사연들 나눌게요. 송영식 성도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빛나는 인사 또 일찍 남겨주셨고요. 김혜경 성도님의 사연이에요. 퇴근길 버스를 타면 2인석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옆에 분은 매번 다른 분이신데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바로 핸드폰 통해서 성경 앱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신다는 점입니다. 잠시 또는 길게 읽으시기도 하는데요.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 역시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라고 왠지 그런 신호를 보내신 것 같아요. 분명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항상 다른 분이신데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셔서 어떤 점일까 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주님의 뜻일까요?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는 정말 그런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연 고맙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대화명을 함께 하셨어요. 좋아하는 첫 찬양 들었네요. 요즘은 하나님을 바라는 열정에 조금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아서 갈등 중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강구합니다. 항상 열심으로 열정 가득하고 싶은데 그래도요,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성령님의 도움과 또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 힘내세요. 김선희 성도님, 따뜻한 봄날에 좋은 찬양을 듣게 되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하맘님이세요. 오늘 이 하루도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저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와 말로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해서 한숨을 짓기도 합니다. 다리가 부어서 또 지친 몸으로 저녁을 준비할 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주님 함께 하심에 이 하루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그 고백대로 주님께서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실 줄 믿어요. 이경화 선도님, 매번 청취하면서 사연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저희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은혜가 모두에게 부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요. 김포 먼 곳까지 운전하고 오시는 전도사님의 손길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그 자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 성령 충만함이 풍성하기를 기도할게요. 오늘의 인사는 무엇일까요? 1번 오늘 이 오후도, 2번 오늘 이 하루도, 3번 오늘 이 저녁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을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이 하루도 매일 기쁘게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뉴스미션의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선물 소개 후에 광고부 이어갈게요.

했습니다. 이러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주님 품안에 안겨서 오늘 이 저녁도 평안한 그런 빛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사연을 함께 해주셨어요. 하늘 하음맘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이에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셨고요. 하나하나 사번님이세요. 오늘 이 하루도 정말 마음에 와닿는 가사였네요. 제 하루가 평안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남겨주셨고요. 노시영 성도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장하심으로 그래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런 간섭하심이 참 감사하죠.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모든 그렇게 마음먹음대로만 된다면 오히려 염려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러한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7418번님이세요. 대학생 딸과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주님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산도 아름답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고 딸과 같이 빛나 듣고 있습니다. 첫 촬영 너무 은혜로웠네요 하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따님과 데이트하셨군요. 봄 나들이 잘 다녀오셨다니 또 사연을 읽어가는 순간 너무 제가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5667번님 저도 집 근처에 있는 산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되는데요. 동생을 조금 더 사랑하고 따뜻히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71번님이세요. 두 아들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되네요.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거라 믿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 문자 사연이에요. 6142번님. 내일은 박은정 강도사님, 목사님 임직식이에요.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남기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귀한 사역 더 감당 귀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4272번님은요. 오늘도 교회 방 안에서 극동방송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남기셨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을 이쯤에서 발표해야겠지요. 오늘 이 하루도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빛나는 인사는요. 오늘 이 하루도였습니다. 2번이었어요. 당첨자는 잠시 후에 선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삶,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르신 대로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오늘 나를 지시고 부르신 대로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 주리의 음성으로 천 번을 불러도 찬양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아무리 좌절하고 쓰러져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같아요.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이에요. 6908번님, 어제까지 제 컬러링이었던 첫 찬양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 주셨고요. 8670번님, 좋은 방송 들으면서 기쁨으로 찬양 따라 부르며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신청곡 있습니다 하시면서 십자가 전달자 남겨주셨고요. 우리 안젤리카라는 대화명으로 톡을 함께 하셨는데 우리 전파선교사 선주희 집사님이 사연이에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지금 또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간구하라는 그 말씀을 받으며 더 이상 아이가 수술하지 않았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걸 믿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은비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전보다 건강해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733번님이세요. 주님 주신 복된 날 감사함도 있고요. 왠지 모르게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다시금 결심하면서 찬양 신청이 함께 하셨어요. 이런 마음이 참 귀하죠. 그렇죠? 주바라기님,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피곤하지만 주님 주시는 힘 의지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빛나는 인사 함께했는데요. 두 분의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이경화 성도님 그리고 차용완 성도님 두 분. 네, 선물 드릴게요.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풍경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보고 그리고 자주 보게 되는 거울 앞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울 앞에 서면 지금 현재 내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나의 옷 매무새는 어떤지 한 번쯤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왠지 심각해 보이는 표정일 때도 있고 웃음 가득한 기쁨 가득한 표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내면의 모습은 어떤지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쏟아 놓아라 늘 있으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성진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풍경이 있는 찬양이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정말 정말 솔직한 내 심정은 어떤지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문자 사연입니다. 6243번님 오늘 첫 찬양 함께 들으면서 또 주제를 같이 듣는데 저번 주 예배 때 부른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가사 중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전히 산같이 그 자리에 계시며 주님의 계획은 영원한 시금을 다시금 알려주신 듯 싶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제가 되고 싶어요. 아멘. 안개가 있고 또 왠지 뿌연 무언가 때문에 그곳에 계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혼자 있는 것 같아 너무 외롭게 느껴질 때 변함없이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요. 우리 손을 잡아주고 계심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사라는 대한명을 함께 하셨어요. 피디님 반갑습니다. 좋은 방송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방송 듣고 있습니다. 매일 빛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믿고 배우자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먼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건강해지고 또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하시면서 오늘 또 방송 함께 하신다는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만난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 사람들도 주님을 더 깊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강건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문자사연을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There'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There is a fountain 함께 할게요. "정화영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저는 보육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감기를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네, 지금 혹시 감기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기도할게요. 지금 기도할게요.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퇴근길 연속해서 들려주신 찬양 감사합니다. 7590번님 함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신청곡이었죠. 민호기 목사님의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할게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조한나였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께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뵌 십자가 그리고 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